Damn. Yo, check out Shorty over there. Hey, yo, VI. What up? Yo, you gotta go step up to her, man. I don't know. Don't give me that. What you want me to do? Let her know. Oh, baby. 우리 엄청난 인연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내게 설렘을 줬고 난 이런 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어. Check it out, shorty. My man VI got something special to say to you. You ready to break it down now? Okay, let's go. 정말 미안한 일인데 오늘부터 당신만 가져갈게요. 그러게 왜 나를 이렇게 애타게 미치게 만들어 모두들 반겨주세요. This is meant to be. We like magic.